내게 태워 나도 모르게 내 눈가 위에 펴 새 내뱉지 못한 얘기들이 흐르고 미련이 날 얼굴 위로 깨워 내게 넌 한때는 아이들 하지만 이제 쓰기만한 빌 때는 진작의 혐오로 어렵지 심장은 스치듯 저 바람에 더 빌 이별은 거짓뿐이여 나 영국 끝에 오해만 하던 날 때가 누군가 시간을 되돌려준다면 어쩜 내가 좀 더 솔직할 수 있었을까 나만 아는 나의 금은 얼굴도 추억 초라한 내 안에 오랜 버터도 나를 보던 그 미소로 여전히 넌 나를 그렇게 또 사랑해줄 수 있었을까 영원 영원 같은 소리 좀 그만해 어차피 원래 끝은 있는 거잖아 시작이 있다면 I don't wanna listen to it 너무 많은 소리 혹은 너무 많은 위로 I don't wanna listen to it 그래 너무 무서웠어 좀 내가 너를 사랑했던 적이 아예 없는 것 같아서 늦었지만 넌 진실했다고 너만 나를 사랑했다고 더 You're my two You're my two You're my two You're my two You're my two You're my two One more can I say You're my two 같은 곳을 향해 걸었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돼요 영원을 말하던 우리였는데요 가차없이 서로를 부시네요 가짜 꿈을 꿨다 생각했는데 그 꿈은 비로소 꿈이 되어 내 심장이 찢겨져 차라리 불 태워줘 고통과 미련 그 무엇도 남지 않게끔 You're my tear You're my, you're my tear You're my tear you're my tear You're my fear you're my fear What more can I say You're my Yeah 이별은 내게 TAR 눈물 따위는 사치니까 아름다운 이별 따위는 없을때는 이제 시작해줘 Take it easy 천천히 심장을 돌려줘 그래 촉각이 나버린 파편 밀어치러 밟아줘 미련 미련 그 딴 게 더는 남지 않게 갈기갈기 찢어 밝게 버린 내 심장을 싹 불태워줘 에이 옳지 그래 거기야 뭘 망설이니 네가 원하던 그 결말이니 망설임 없이 어서 죽여 죽여 에이 yeah yeah burn it 에이 yeah yeah yeah burn it 에이 yeah yeah yeah burn it 타버린 채마저 남지 않게 이게 진짜 너고 이게 진짜 나야 이젠 끝을 받고 원망도 안 남아 달던 꿈은 깨고 나는 눈을 감아 이게 진짜 너고 이게 진짜 나야 같은 곳을 향해 걸었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돼 영원을 말하던 우리였는데 가차 없이 서로를 부시네 가짜 꿈을 꿨다 생각했는데 그 꿈은 비로소 꿈이 되어 내 심장이 찢겨져 차라리 불태워줘 고통과 미련 그 무엇도 남지 않게끔 You're my tear You're my, you're my tear You're my tear you're my tear You're my fear you're my fear What more can I say You're my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우리는 알고 있지 정답은 정해 있는데 늘 대답은 어렵지 왜 흘리는지 왜 찢어버리는지 소용없어 내게 눈 이별은 내게 그 순간 내 뿐 네 입에서 말을 하는 순간 우리의 초점이 무규칙해지는 순간 모든 게 위험한